エレミア애가1장입니다. 1장. 설교하려는 구절은 16절인데, 16절 상반절인데, 읽기는 우리 1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15절부터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 내 지경한 모든 용사를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소년들을 부수시며, 처녀 유다를 술틀에 밟으셨도다. 이를 인하여 나를 위로하여 내 영혼을 소생시킬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16절 상반절에 이를 인하여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흐르며 오늘 설교하고 싶은 구절은 요 반절입니다. 이를 인하여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흐르며 근데 참고로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무릇 지나가는 자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내게 임한 근심 같은 근심이 있는가? 다시, 무릇 지나가는 자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내게 임한 근심 같은 근심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위에서부터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발 앞에 그물을 베푸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고적하여 곤비케 하셨도다. 거기서 13절을 보면, 위에서부터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그게 무슨 뜻이냐면, 먼저 이걸 알아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불을 보내시니까 골수에 그 불이 사무쳤는데 자기가 그 불을 끄거나 어떻게 소멸할 수 없을 정도로 뜨겁게 자기의 골수 속에서 임하였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소멸하거나 어떻게 없앨 수가 없는 불가항력적인 불이 내 골수에 떨어졌다. 얘기입니다. 16절 다시 보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흐르며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오늘 이 저녁의 시간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간구하고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희미하고 알지 못하는 무지로 말미암아 고통받던 우리의 신앙생활들이 참된 지식을 알고 거짓된 것들을 분별해내므로 우리의 지혜를 흐리게 하는 안개와 같은 혼돈 속에서 벗어나서 밝히 진리와 빛 앞으로 나아가서 그 지식으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라옵고 나오니 이 시간에 상식과 인간의 재간으로 설교하는 시간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붙잡아 주셔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지난주에 수요일 날은 엠마오로 올라가는 두 제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저는 좀몇 번에 몇 번에 걸쳐서 길면은 뭐 열댓 번 될지도 모르지만은 몇 번에 걸쳐서 일단 신앙과 은혜 체험에 대해서. 그래서 어떤 것이 참된 은혜의 체험이고 어떤 것이 거짓된 은혜의 체험인지를 바로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지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교회의 현실에 비춰서 참된 신앙과 참된 은혜의 체험이 어떤 것이고 또 참되지 못한 은혜의 체험이 어떤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 시간에 몇 주에 걸쳐서 계속해서 지난주에 했던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참된 은혜와 거짓된 은혜들을 가려내는 그런 작업들을 하려고 합니다. 부탁드릴 것은 이거예요. 제가 지금 지난주서부터 시리즈로 쭉 설교할 텐데 수요일날마다 어느 한 주 와서 설교를 듣고 내가 교수님한테 들었는데 이렇게 말하더라. 그러지 말라 얘기해. 무슨 소린지 알죠? 그러니까 한 주 계속되는 설교를 다 들어야지만 비로소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특별히 오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다음 주에 절대 빠지면 안 돼요. 그럴 바야 오늘 이야기를 아예 듣고는 그냥 아무 얘기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이거 완전한 얘기 아닙니까? 오늘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 이야기하고 다음 주에. 그러니까 오늘 설교를 들을 사람들은 적어도 이 두 주 수요일은 빠지면 안 돼. 막 부득이하게 빠지면 녹음 테이프라도 들은 다음에 오늘 이야기가 완전해지는 거니까 잘 기억을 하라 얘기예요. 오늘 이 에레미야 애가는 에레미야 선지자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부터 망해버린 그 후까지 선지자 사역을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들 가운데 이스라엘의 그 끔찍한 불행의 날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면서 그 유다가 멸망하는 그 비참한 광경, 예루살렘이 그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포로로 그 에워싸여서 고통을 받는 그 모든 장면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믿었던 애굽이 비참하게 패하고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서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지 못하는 것, 그 모든요.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궁극적으로 나라가 망하게 되는 그 모든 역사적인 과정을 한눈으로 다 지켜봐야 했던 그러한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선지자는 모든 선지자들 가운데 특별히 고난을 많이 받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이 사람도 물론 순교했어요. 그렇지만 일찌감치 죽는 것보다는 그 역사를 낱낱이 다 보다가 죽는 것이 더 고통스러운 일 아니겠어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선지자는 특별히 다른 선지자보다 많은 눈물을 가졌던 것 같아요. 모든 선지자들이 다 그런 눈물을 가졌지만은 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하는 것은 특별히 이 에레미야 애가 때문이에요. 애가 그 자체가 슬픈 노래예요. 그래서 그 재밌는 게 히브리어 성경을 탁 펼치면은 에레미야 애가가 애가 그리고 시작한다고. 히브리어로 애가가 슬프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애가가 뭘로 시작하느냐? 히브리 말도 애가 그리고 시작해요. 그래서 애가가 아니라 우리 말은 그거를 슬플 애자를 쓰고 노래 가자를 썼죠. 저는 오늘 이 에레미야 애가 1장을 다 설교하려고 여기 선 것이 아니라 에레미야 애가 1장 지금 읽어드린 그 몇 절이에요? 16절? 예? 네, 맞아. 한 장 넘어간. 16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과 참된 은혜 체험과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의 문제, 그 문제를 다루려고 해요. 이거를 이번 주, 다음 주 다닐. 3주 다룰 테니까 이거는 그냥 쉽게 들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니니까 빠지지 말고 3주 계속 스트레이트로 나와서 분명히 이 혼돈을 제거를 해요. 이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삶뿐만 아니라 모든 삶에 대부분의 그 고통은 무지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아요. 무지.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알지를 못하니까 언제나 안개 속을 거니는 것과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이제 일차적으로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볼 때 지난 주간에 그 엠마오 마을로 가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풀어주시자 그들의 속마음이 뜨겁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얘기했던 것은 그렇게 속마음이 뜨겁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풀려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들려지고 감동을 받을 때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 얘기였습니다. 오늘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누구든지 참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신령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감정에 있어서 풍부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은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것은 기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질적으로 흥분을 잘하고 펄펄 뛰기 잘하고 다혈질적인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질 말고 기질과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을 만나고 신령한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경험하게 되는 은혜로운 체험과 그 은혜 체험에서 비롯되는 감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감정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면 감정적으로 풍부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느끼는 일에 대부분 실패하고 있다는 것이죠.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생활을 하면서 뭔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말하고 그러는 것은 가능해요. 근데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뭔가 체험되고 느껴지는 것.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데 이미 실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데 이것이 신앙적으로 커다란 문제를 불러일으킵니다. 그 문제를 불러일으킨다기보다도 신앙적으로 영적인 삶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말하자면은, 그, 무감각함들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오늘 이 예레미야도 보면은, 이를 인하여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흐르며. 그랬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 하나님을 참 만나고 신령한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들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언제나 열정적인 감정이 있었다는 것이.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것이 여러분들에게 거의 없다면은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신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봐야 돼요. 남이 무슨 이야기를 해도 거기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너무나 자주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의 사람들이나 이 시대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여러 가지 사고에 의해서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이나 세상에서 가르쳐준 그러한 지혜와 지식, 그런 것들을 따라서 판단하고 생각하는 일에 익숙해지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내가 옳다고 확신하는 것도 사실은 잘못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검증을 하는 일들이 많이 약해져 있다는 것이. 그러나 신앙생활의 첫 발은, 그러니까 영적인 보다 깊은 영적인 삶을 위한 첫 발은 먼저 이 지성으로서 생각을 하는 데서부터 출발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늘 학생들에게도 얘기하는 것이 뜨거운 가슴으로 성도들의 가슴을 향해서 설교하려고 그러는 사람은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습관적으로 말이에요. 심령이 부드러워서 그런지 어쩐지 그런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뭔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복스러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은 동일한 열망으로 깨닫기를 사모하지 않으면 그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그 사모함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설교자는 언제나 사람들의 가슴을 파고드는 설교를 하기 전에 머리를 파고드는 설교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상하다 그럴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어떤 작업을 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기 서 계실, 내가 여기 서 있거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된 사랑을 느끼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나 사이에 있는 안개가 거치는 일들이 일어나야 돼. 그래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목격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의 그 심정, 그 마음은 좋은데 그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자기의 잘못 생각하던 뭔가를 느끼려고 하기 전에 먼저 깨달으려고 하라는 것입니다. 느끼려고 하기 전에 깨달으려고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느끼려고 먼저 하고 깨달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언제나 혼돈 가운데 있어요. 우리의 심령이 신앙생활하면서 커다란 공포심에 사로잡힐 수도 있어요. 성령이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 교회에 그런 큰 두려움이 떨어졌죠. 창세기 35장에 야곱의 집안이 출애굽을 할 때 그 두려움이 떨어졌죠.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마귀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사람이 큰 감격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향하여 열정적인 몸짓으로 열정적인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열정을 마귀도 줄 수 있어요. 혹은 자신이 그런 것들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만 듣고 눈물을 흘리십니까? 기도할 때만 우십니까? 아니잖아요. 테레비 보고도 울고, 영화 보고도 울고, 소설책 읽으면서도 운다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인간의 정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에 안개가 거치는 일들이 먼저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 중에 어떤 것들이 아니라고 말하는가, 그걸 먼저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고 또 이것은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하면서 에레미야에서 이야기하는 뽑히는 거예요. 파괴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파멸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때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맞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무너지고 그리고 거쳐나가는 거예요. 뭐가 무너져요? 어떻게 무너져요? 어느 날 갑자기 으악 그리고 무너집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왜 그렇게 우느냐, 왜 그렇게 무너졌느냐, 여러분, 그 이유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은 참된 무너짐일 수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일 수 없다. 그러니까 젊은, 늘 하는 말이지만은, 깨닫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소망이 없어요. 정말 소망이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 끝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주실 때에는 여러분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걷어내야 돼요. 아,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근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들을 때 두 가지 생각으로 극단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는 뭐냐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저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는 거에만 몰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아니라고 말하는 것에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동의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저 말씀과 나는 다르다라는 결론밖에 못 내리는 거예요. 또 반대의 사람들은 뭐냐 하면은 맞는 것만 찾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닙니다. 근데 거긴 귀를 안 기울이고 이게 그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아 맞아 저거 나한테도 있어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 무지와 혼돈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것이에요. 자, 이 정도 서론의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을 참으로 만나고 그리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충만한 정서가 있다는 것이에요. 충만한 감정이 있다는 것이에요. 기질 말고 예수를 믿기 전에는 없었던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렇지 않았었는데 예수 때문에 새롭게 생기는 감정의 세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예레미야는 이를 인하여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흐르며 그랬습니다. 응?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데 그냥 펑펑 쏟아지는 것은 펑펑펑 쏟아지는데 펑펑이 아니라 쫙 흐르는 물이 응? 물이 수도꼭지에서 물 나오는 것처럼 눈물이 그냥 찔끔찔끔 나오는 게 아니라 쫙 쏟아 한없이 흐르는 닦을 생각도 안 하고 흐르는 눈물이 볼을 타고 그 다음에 목을 타고 가슴으로 흘러내리는 흘러내리고 또 흘러내리고 흘러내리는 어느 정도로 물같이 시편 119편에서는 내 눈에 눈물이 무엇처럼? 시냇물처럼 흐르나요. 마르거나 끊어지지 않고 쭉 흘러내려요. 얼마 동안? 장시간 동안 흘러내려. 한없이 한없이 흘러내려. 이거는 눈물만이 그런 게 아니라 뭐 이게 눈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자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사셨던 삶을 보면 언제나 감정적으로 풍부한 삶을 사셨어요. 그렇죠? 어떻게? 분노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응? 너희가 하나님의 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그러면서 채찍을 휘두르시며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어떻게? 사람들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께서 자기의 때가 가까운 줄을 알고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뭐라고?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당신 할 수 없는 것을 마치 나쁜 짓만 하고 죽던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나는 이렇게밖에 못 살았지만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유언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어요. 어때요? 개인적으로도 정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어땠어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그 오라버니가 죽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가셔서 오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지 못하자 요번에 예수 그리스도는 인정의 눈물이 아니라 슬픔과 분노의 눈물을 흘리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성경에 대해 성경은 말하기를 심한 통곡과 그리고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올라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린아이처럼 엉엉 통곡하며 우셨어요. 그리스도는 웃으셨다는 말씀은 없지만은 그러나 감성적으로 풍부한 생애를 사셨어요. 풍부한. 어떻게 제 친구가 여름에 수영에 가서 나는 그래서 수련에 가서 그 물놀이하고 뱃놀이하고 그런 거 아주 싫어요. 애들 데리고 수련회를 갔는데 왜 그런 데로 가? 물 없는 데 가서 하고 샤워하면 되잖아요. 그게 뭘 즐겁게 해준다고 배 타고 말이에요. 애들을 갖다가 건네가지고 수영시키다가 그 뒤에 배를 헤엄을 잘 자. 쫓아가다가 심장마비 걸려가지고 죽었다고. 그래갖고 잠수부를 동원해가지고 하루 만인가 이틀 만에 시체를 찾았어요. 그게 죽어가지고 가서 친구들이 모여서 이 그대는 난 예수도 믿기 전이니까 야 이렇게 죽었는데 어떡하냐 비석이나 하나 세워주자 그래가지고 그때 1,000원씩 그때 돈 진짜 큰 돈이었어요. 나한테는 엄청 큰 돈이었어. 73년도인가 4년도에 1,000원씩 걷어가지고 비석을 만들었어요. 나보고 이제 네가 그래도 글도 좀 쓸 줄 아니까 네가 비석을 한번 써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비석에다 글을 썼어요. 근데 그 중에 셰익스피어의 그 희곡 가운데 목마른 슬픔이 우리의 피를 마시는구나 그 구절이 하나가 들어갔어요. 양평에 가서 그거를 깎아가지고 돌을 닦는데 그 어떤 아저씨 한 분이 오더니 유식하게 생겼어요. 그러더니 이보게 젊은이 예 젊은이 왜 요즘 젊은이들은 이렇게 과격한가 그러면서 그 비문을 가리키면서 목마른 슬픔이 우리의 피를 마시는구나 왜 피면 피냐 왜 이렇게 끔찍하고 이렇게 뭔가 극단적인 거를 좋아하냐 이거 좀 어떻게 고칠 수 없냐 그래서 내가 속으로 참 오지랖도 넓다 뭐 비오는 날 또 우산까지 쓰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냥 지나가면 되지 그거를 또 고치겠다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꼭 그 일을 하셨거든요 뭐라 그래 뭐 말씀하시고 싶으면은 에? 나는 너희를 위해서 대신 희생하러 간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구속의 제물이 되겠다. 그러시면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물을 따를 피를 따, 저 포도주를 따르시면서 뭐라 그래? 우선 그거 하기 전에 빵을 말이야 찢으시면서 이것은 내 살이니. 진짜 살색깔하고 비슷하잖아요. 빵이. 하여튼 오늘 저녁에 가서 봐요. 사색으로 비슷하지. 쭉 찢으면서 이것이 내 몸이니 그러고 주시는 쭉 찢는 거예요. 찢어질 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 찢어지는 그 몸을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온몸으로 느끼시면서 찢으시는 거예요. 피를 포도주를 따르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얘들아 이것은 내 몸에서 나는 피니 이것을 먹어라. 예수 그리스도는 20대도 아니었어요. 10대도 아니었다고. 에? 그분처럼 진리에 있어서 균형 잡히신 분이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렇게 극단적이었어요. 또 뭐라고? 그 교훈 가운데서도 뭐죠? 하나님을 사랑한테 어떻게 하라고?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 어떻게 사중이야 사중.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희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해야 하느니라. 그러면 되는데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해서 피 흘리고 살이 찢기기까지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 그런 거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 또 뭐라 그래?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예? 죽는다는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가운데. 예? 그 한 번 말씀하실 때마다 한 번씩 죽으면 목숨이 100개라도 못 견뎌낼 정도로 그 죽는다는 이야기가 그렇게 많아요. 뭐 지금 밤새워도 내가 못해요. 또 예를 들읍시다. 여기도 교사들이 있지만은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들이 선생이 되었으면 똑바로 가르쳐라. 그러시면 되잖아요. 잘 못 가르치면 하나님한테 혼난다.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뭐라 그래? 만약에 너희들이 잘못 가르쳐서 소자 중에 하나라도 실족시키면 어떻게?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뜨린다. 그 여러분 그냥 읽지 말고 한번 묵상을 해봐. 얼마나 끔찍한 얘기인가. 돌아다니는 3살, 4살, 5살 된 아이의 목에다가 맷돌자 큰 거, 연자 맷돌이니까 이게 보통 이렇게 이런 맷돌이 아니라 소가 메고 이렇게 돌아가는 맷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맷돌짝을 그것도 딴 데 말고 이 목에다 어다 걸어가지고 동작대기 올라가가지고 빠뜨린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끔찍해. 그 예수님의 표현이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또 세례 요한이 미리 했어요, 이미. 뭐라 그래? 뭐라 그래? 독사의 자식들아. 그 말이 우리말로 말하면 X새끼들아. 그거하고 똑같은 거거든. 이 나쁜 X새끼들아. 그거하고 똑같은 거거든. 가장 질박한 욕을 막 퍼본 거야. 그거 왜 그래요? 인격적으로 순화가 안 돼서 그래요? 언어가 성화가 안 돼서 그래요? 예수님께서 너무 과격주의자에서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 기질적으로 그 A형과 같은 기질이 있고 다혈질적인 기질이 있고 남미 사람 비슷해서 그래요? 그거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게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라 후에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다 비슷한 거예요. 예? 그게 뭐라 그래? 베드로 같은 경우 뭐라 그래? 사람들이 왜 예수를 전파하느냐? 잡아다가 막 때리니까 뭐라 그래? 반문하는.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반문하는.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더 심각했죠. 베스도 앞에 가서 베스도가 신문을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이렇게 보니까 사도 바울이 미쳤어요. 바울아, 사울아, 내가 미쳤구나.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다. 그러니까 이젠 정말 미친 사람들끼리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거기에 답변을 하는 거예요. 뭐라 그래? 카카, 내가 이렇게 묶인 것 이외에는 당신들도 나와 같이 이렇게 미치기를 진심으로 원하나이다. 나는 여러분들이 미치지 않았으므로 눈물이 앞을 가려서 내 미치지 않은 여러분들을 바라볼 수가 없나이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 사람들이 미쳤다 그럴 때 제일 좋아했어요. 뭐라 그래? 미쳤어도 주를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주를 위한 것이니.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왜 사느냐고 물으면 주를 위해 살고 왜 죽느냐고 물으면 주를 위해서 죽는다고 말했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할 때 사람이 바울의 띠를 가져가서 손에다 묶으며 예언하기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이 띠의 임자가 이렇게 결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리라 말하니까 뭐라 그래?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목숨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또 뭐라 그랬어요? 예?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내 자신을 허비하게 너희를 위해서 내어준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진심으로 만났고 그분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감정의 체계를 거의 비슷하게 닮은 사람들이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실 때 큰 여인의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가슴을 치며 슬피 울며. 가슴을 치며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참으로 만났던 죄인인 한 여자는 사랑의 고백에 있어서 극단적이었어요. 어때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집에 가가지고 벽장을 열고 1300만 원 정도 되는 향유를 가져와서 식사하시는 바로 앞에 깨뜨려서 확 부어버리고 끝내버렸어요. 전 재산이었을 거예요. 갖고 와가지고 다 부어버리고 요즘 말로 말하면 예수를 믿고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나니까 집에 가서 통장 적금 털어가지고 헌금통에 딱 넣고 끝냈다 이 얘기입니다. 그게 돈만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다 이와 같았어요. 뭐 밤새도록 얘기해도 얘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진심으로 체험한 사람들은 그러한 풍부한 정서의 세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신약에서 그렇죠. 구약으로 넘어가 볼까요? 시인들은 하나님을 만난 시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기뻐 뛰며 소리치며 비파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마지막 시편의 결론이 뭐예요? 호흡이 있는 인생들은 다 할 일이 있다. 그게 뭐예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사도 바울이 더 극단적인 얘기를 했어요. 뭐라 그랬어요? 바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언제나 온유하고 투기하지 아니하고 그 사랑장을 쓴 고린도 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모두 다 저주를 받아라. 그리고 있다고. 그게 고린도 전서의 결론이에요. 주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다 저주를 받아서 죽어버려라. 얼마나 과격해요. 그렇지 않아요? 아마 사도 바울의 그 언어를 가지고 그대로 설교를 한다 그러면 아마 교회에서 아마 쫓아내려 그럴지도 모를 것이다. 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다 저주를 받으라. 그랬었어요. 시인들은 어때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만난 것 때문에 그렇게 즐거워서 호흡이 있는 자는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니까 뭐예요? 호흡이 있는 자는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사람들은 말하자면 이 세상에 살 가치가 없다. 지구를 떠나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배웁지 못할 때는 또 뭐라 그랬어요? 나의 마음이 상하고 나의 심령이 곤고하며 나의 마음이 당아쇠 같고 냉과리 같이 탄나이다. 그러면서 자기의 속이 타들어가고 말하자면 연기나는 나무 토막과 같이 이렇게 그 비참한 그 절망 속에서 그때 고통을 또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고통을. 그러니까 어때요? 사랑의 감정, 분노의 감정, 그리고 사랑과 분노와 목마름과 갈망과 그리고 심지어는 질투와 그리고 거룩함에 대한 열망 이런 것들이 막 뜨겁게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것이 타오르는 이러한 내면에 있어서 이러한 정서의 세계 이러한 감정의 체계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가을에 가로수길을 걸어가면서 공중에 사선을 그으며 떨어지는 플라타너스 잎사귀를 보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그리고 고통받는 이웃을 보며 분노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정서의 세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이 없는 것은 바로 이런 세계가 없는 것은 하나님을 충분히 만나지 못한 증거예요. 저는 지금 이것을 특별한 성도의 삶에 대해서 수준 높은 소수 특권층의 삶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두 이러한 풍부한 감정 속에서 주님을 믿으며 생활하게끔 부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없는 것은 그런 것들이 없는 것은 지성적인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없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은혜의 체험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증거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그런 것이 있다고 해서 신령한 은혜의 체험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신령한 은혜의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감정의 세계가 자기 속에 없는 것이다. 실로 그 구약의 역사와 신약의 역사를 모두 훑어볼 때 거기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섬겼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말하자면 격변하는 감정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고 경배하는 그런 삶을 잇따라 살아왔어요. 계속해서 살아왔어요.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너무 돌멩이같이 굳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언젠가 한번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트려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그것은 또 시간이 흐르면서 다시 무뎌져요. 무뎌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들이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예레미야는 뭐라고 말했냐면 이를 인하여 내가 오니 내 눈의 눈물이 물같이 흐르며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렇게 눈에서 눈물같이 흐르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여러분 마귀가 주는 감정의 체험과 성령이 주는 감정의 체험의 차이는 마귀가 주는 감정의 체험은 다분히 충동적이고 이유불명일 경우가 많아요. 이유불명일 경우가 많고 성령이 주는 은혜의 체험은 감정적이지만은 그러나 성령이 주는 은혜의 체험은 충동적이고 즉각적이기보다는 분명한 이유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출발해요. 예? 이 예레미야가 왜 지금 울고 있는 것입니까? 그냥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우리 그런 얘기 잘 알죠? 왜 울어? 그냥 그러잖아요. 그냥 신앙이에요. 그냥 왜 울어? 그냥 자꾸 눈물이 나와. 그러나 예레미야는 오늘 뭐라 그래? 이를 인하여 우니 눈물이 물같이 흐르나이다. 이를 인하여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분명한 이유가. 그러니까 부흥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통회하며 울며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날 때에도 성령이 역사하는 은혜로운 감정의 체험은 그들로 하여금 우는 이유가 명확하고 아주 분명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슬픔이 지속돼요. 그래서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어떤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막 울고 그러면서 목사님을 뵙고 싶었는데 목사님을 뵙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내일 와서 이야기합시다. 그랬더니 내일이면은 이 감정이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내일 없어질 감정이라면 지금도 가치가 없다. 그래서 각성과 부흥이 일어나던 때 보면은 이 그 어느 한순간에 죄의식이 팍 들어왔다가 휙 눈물을 흘리게 하고 그 다음에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기간 동안 그 죄의식이 깊이 뿌리박혀가지고 그래서 나는 죄인이고 정죄되었으며 나는 깊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을 상당히 오래 가지면서 떠나가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감정의 변화예요. 다시 말해서 예레미야는 울고 눈물을 흘렸지만은 그에게는 분명히 울 수밖에 없는 인식이 있었어요. 눈물을 닦아도 그 인식은 닦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에? 자기가 울었던 이유, 그리고 울어야 하는 이유, 눈에서 눈물이 시냇물처럼 계속 흐르고야 마는 그 이유, 그것이 분명했던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감정의 세계도 바로 그러했던 것이에요. 무엇 때문이었어요? 이를 인하여. 무엇 때문에? 주님의 사랑하시던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고 황폐하게 된 그 현실을 보았던 것이. 에스라서에 보면은, 10장에 보면은,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 앞에서 엎드려 울매 많은 백성들이 나와 심히 통곡하니 말이 나오거든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 앞에 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전 문지방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한없이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장시간 동안 통곡하며 울었어요. 네, 그렇게 울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어떠한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을 타락시키고 그래서 레위인과 제사장과 백성의 두목들과 그리고 방백들과 두령들이 이방의 여자들과 결혼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피 섞인 자식들을 낳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성한 율법을 짓밟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령한 결혼의 제도를 모두 파괴했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자기 백성들에 대한 죄의 인식이 머릿속에 들어왔던 것이에요. 눈물을 닦아도 살아있는 것이에요. 닦아도 남아있는 것이에요. 즐거운 일이 생겨도 치워지지 않는 거예요. 어떤 즐거운 일이 생겼어요? 자기가 회개하는데 아무 관심도 없던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은 점점 더 늘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비가 청대같이 쏟아지는데도 와가지고 고개를 숙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 자복하는 민족적인 대부흥과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도 어때요? 흐르게 눈물을 눈에서 눈물이 시냇물처럼 흐르게 하였던 에스라로 하여금 그렇게 하나님의 전 앞에서 통곡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던 그 이유에 대한 인식은 지워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괴로운 것이었어요. 잊혀지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참다운 신령한 은혜의 체험이 우리들에게 가져다 준 감정의 체험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눈물과 슬픔에 있어서만 이런 공식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기쁨에 있어서도 동일한 공식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신령한 은혜의 체험으로 말미암는 기쁨은 견고해요. 견고해요. 신령한 은혜의 체험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굳세요. 신령한 은혜의 체험, 참된 신령한 은혜의 체험으로 말미암는 사랑은 뜨거워요. 왜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하냐? 얘기죠. 기쁨에도 거짓된 기쁨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왠지 정신이 쇠락하고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기뻐요. 그런 것도 기쁨일 수 있어요. 또 어때요? 열정적으로 모여서 사람들이 팍 뜨겁게 박수를 치면서 악기에 맞춰서 찬양을 부르면은 그러면 감정적으로 고양되고 그래서 마음에 어떤 뜨거움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기쁨이 솟아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싶습니다. 그런 고백들이 생겨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이 오셔서 그 손을 내미셔서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심으로 생겨난 기쁨과 사랑과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는 같이 반짝거릴지 모르지만 반짝이는 모든 것이 금이 아닌 것처럼 차이가 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신령한 기쁨이 막 넘치는 것 같다가 갑자기 곤두박질 치는 거죠. 참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로 말미없는 기쁨의 감정이 아니다 이 얘기예요. 분명히 이 예레미야에게는 아주 뚜렷한 이유가 있었어요. 무슨 이유? 이를 인하여 내가 오니. 그러니까 울어야 하는 것에 대한 지워지지 않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도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에 가득 찬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산 소망이라 그랬는데 헬라어에서는 그것이 분사예요. 살아서 막 움직이는 생명이 있게끔 막 움직이는 그러한 소망이에요. 그런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된다. 근데 뭐라고 말했어요? 사람들이 혹시 너희에게 너희가 왜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느냐 이유를 물으면 너희들은 즉각 거기에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왜 내가 시련 가운데 기뻐하고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며 역경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는지 분명한 이유를 말할 수 있어요. 무엇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인식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령한 은혜의 체험은 이렇게 분명한 인식, 그 인식에서 이런 감정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뜨거워지기를 원하는 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의 체험을 하기를 원하는 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의 고도의 신앙적인 호기심에 불과해요. 그럼 무엇이냐? 울 수밖에 없는 이유, 웃을 수밖에 없는 이유,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에르미야는 먼저 울 수 있는 가슴을 먼저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현실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수 있는 그 인식을 먼저 부여받은 것이에요. 때로는 말이에요. 때로는 오늘부터 이야기하고 다음 주일 설교하고 연결을 해서 잘 들으세요. 때로는 이 감정이 너무나 극단적이고 어떤 때는 너무나 도에 지나쳐가지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사람들이 볼 때 정상적이 아니고 올바르지 않다. 그러한 인상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설명한 것 그런 것이죠. 보십시오. 아까 제가 예로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또 사도와 많은 선지자들과 시인들의 그런 감정의 세계들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 감정의 세계들을 수용해 주었습니까? 수용해 준 게 아니라 그런 감정의 세계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교회에서도 배척당했어요. 배척당했어요. 그 하나의 예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실 때 누가 그것을 이해했어요? 또 이해하지 못했다면 그 중에 누가 그것을 이해하고 싶어 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시인들이 뭐라 그래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울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을 인하여 이렇게 목말라 하고 하는 것들이 원수들에게는 웃음거리가 되었나요? 내가 주를 사랑함으로 나그네가 되었나이다. 부모도 나를 버리고 형제도 나를 미워함. 나를 사랑하고 이해하던 자가 이렇게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해 목마르고 그분을 향해 사랑을 고백하는 것을 보고 나를 미쳤다고 비웃습니다. 웃음소리,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날 들어 아하 아하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뜨거운 열정으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타는 듯한 목마름으로 그 쏟아지는 피 지친 그 몸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피를 토하듯이 기도했을 때 사람들은 뭐라 그랬어요? 아, 저놈이 엘리야를 부르는구나. 어디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사람들은 그렇게 비웃었어요.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 때문에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러한 은혜로운 세계, 감정의 세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이 세상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세상이 납득할 수 없는 뜨거운 사랑과 타오르는 정열과 하나님을 향하여 끓어오르는 열망과 이 세상에 있을 때는 도무지 경험할 수 없었던 그 빛깔 짙은 진노와 그리고 세상을 향한 분노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깊은 표예요. 주님을 만난 사람은 모두 이런 사람이었어요. 모두 이런 은혜의 세계와 그 다음에 격렬한 감정의 세계를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모두 그랬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으면서 그렇지 않은 사람을 발견할 수 있다면 나는 여러분들 시상하겠어요. 그러나 상 받을 사람 아마 없을 겁니다. 더 들고 싶은데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뭐였습니까?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잡아서 번제로 드려라 그랬어요. 하나님 그렇게 끔찍한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명령을 아멘 하면서 순종하며 이행했어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고 120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120년 동안 의의를 외치며 임박한 홍수의 재난을 알리며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어요. 의심하지 않고 그렇게 뜨거운 삶을 살았어요. 주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체험한 모든 사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특별한 소수의 사람들이 아니라 이것이 정상적인 하나님의 자녀의 영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고 그래서 출근길에 버스를 오를 때나 혹은 출근하여 아무도 없는 직장에 고요히 책상에 앉아서 머리를 숙이고 일과를 위한 기도를 시작할 때 뜨거운 눈물이 이유도 없이 아니 이유 없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눈물 속에서 내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것.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아름답고 헌신적인 모습을 볼 때 눈물과 뜨거운 감격 없이 바라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국 땅에서 하나님의 만하게 전파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깃발이 날린다는 소문을 들을 때 우리는 벅차오르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향해 할렐루야 찬양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비참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선지자에 대해서 강의하면서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참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지 실험해 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 강남에 환락가들이 가득 차 있는 이 화려한 거리를 걸어가 봐. 밤 11시나 이쯤 돼서 찬란한 불빛이 쏟아져 나오고 왁작지껄하는 소리, 여기저기 술 먹고 패싸움하는 사람들과 쏟아지는 음악 소리를 들으면서 호세아의 심정이 돼.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이 백성들이 이 삶이 좋다고 이 삶을 택하며 살아가나 오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사옵나이다. 뜨거운 눈물이 뺨에 흘러야 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내가 권하는 게 있어요. 그러나 눈물이 흘린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다. 그 흐르는 눈물을 닦고 이번에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노래방에 들어가서 한번 평소에 제일 좋아하는 노래 18번을 틀어놓고 술까지는 마실 수 없지만은 한번 신나게 목청껏 불러봐라. 그리고 다시 거리로 나와서 그 거리가 아까와는 달리 즐겁고 생기 있어 보이면 아까 그 흘린 눈물은 거짓말이다. 무엇으로도 위로받을 수 없었어요. 무엇으로도 보상될 수 없었고 무엇으로도 흐르는 그 눈물을 닦아줄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에레미야가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말해요? 나를 위로하여 내 영혼을 소생시킬 자가 멀리 떠났습니다. 누구예요? 누구? 아 누구예요? 누구? 왜 이래 오늘? 누구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내 눈물을 닦을 자가 누구예요? 그래요. 하나님이 떠나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거예요? 이 시인의 눈에는 하나님밖에 안 들어오는데 그가 떠났다 얘기예요. 떠나셨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눈물을 막을 수가 없다 얘기예요. 누가 이 눈물을 닦아주겠느냐? 안 된다. 이런 세계를 지니는 거예요. 때로는 어때요? 과격해요. 오늘 여러분 골수에 불이 떨어졌다는 말이 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에요. 골수에 불이 떨어져서 그 불이 나를 이겼다. 그 이해갑니까? 불이 덜. 불 받으세요. 아멘 하세요. 불 받으세요. 아이 왜 이래 또 잘 되다가 불 받으시기 바랍니다. 불 받아서 성령 체험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에? 이 불을 먼저 받아야 돼. 이 불. 어떤 불? 나라가 망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뭐라 그래? 너희 중에 나와 같은 근심을 가지고 근심하는 자가 있느냐? 없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은 웃을 수 없는 이유 때문에 즐거워하고 울어야 될 필요가 없는 일 때문에 울고 통곡할 까닭이 없는 일 때문에 목 놓아 우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세상의 사람과 다른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지. 그래서 어때요?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알 수 없는 평화, 또 동시에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슬픔, 세상이 깨달을 수 없는 고통을 가슴에 안고 가시나무 새처럼 살아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 선지자가 그런 삶을 산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에이 그거는요 예레미야가 워낙 불행한 시대에 태어났으니까 그랬죠. 태평한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어땠어요? 호세아가 가장 태평한 시대에 태어났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호세아를 넘겨보세요. 한 장 넘길 때마다 호세아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응? 이것이에요. 이것이 신앙의 세계예요. 이것이 신앙의 생활이에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과 함께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와 함께 동행하며 그와 함께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세상에 사람들이 한없이 사랑하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며 추구하려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어때요? 헌신작처럼 야 이거를 갖기를 원하냐? 가자라. 던져줄 수 있는 것이 그런 여유를 가지고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미쳤다는 소리를 듣지 않으면 그냥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나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세상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그 불가능한 것이에요. 왜 그래요? 어떻게 자연적인 거듭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구속의 죽으심과 하나님의 광대한 은혜와 그 성품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깊고 오묘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밀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사람들로부터 미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지 못하다면 여러분들은 회개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해할 수 없어야 돼요. 어느 정도까지. 세상이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이 아니지 교회에 와서 헌금이나 몇 번 집어넣고 예배나 드리고 드려줬다라고 생각하면서 떠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세계를 가져야 되는 거지. 어떻게 함으로 그것이 가능해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의 참된 사랑을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들의 그 보면은 말이에요. 뭐 요새 찬양 집회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서 한눈에 느껴져요. 아, 저 사람은 정말 찬양 인도하기에 합당할 정도로 하나님을 만났구나 느껴져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말은 많아. 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기 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는데 가슴에 와닿는 게 없어요. 아, 근데 실제로 그게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내가 있던 교회에서. 어떤 형제가 나와서 찬양 인도하는데 찬양을 그냥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 찬양 때문에 해외 출장도 다니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막 찬양하면서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정식으로 어떤 형제 자매들이 이 일을 제기했어요. 그게 뭐냐면 형제가 그렇게 말해도 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뭐 하나님이 어쩌고저쩌고 막 좋은 얘기는 다 주소 삼키는데 정식으로 다 해요. 당신이 찬양 인도할 때마다 내 영혼이 눌린다. 그리고 당신이 정말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을 만났느냐. 이건 너무 당돌하게 막 다구쳐가지고 내가 섬찟했지만은 시원하더라고. 내가 평소 그렇게 생각했거든 나도. 근데 또 자기가 하겠다니 어떻게 해요 그것도. 상처받는다며 또. 오면은 그냥 기타 치고 진짜 뜨거운 것 같아요. 뭐 마이크 플레이도 잘하고 말이야. 뭐 말은 뭐 청산무슨지. 다. 아, 그 장면 대단하더라고. 나는 형제가 찬양 인도할 때마다 내 영혼이 눌린다. 그러니 딱 전곡을 찌르면서 형제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 나는 의심이 간다. 그럴 정도로 당신이 하나님을 만나느냐. 나도 물론 못 만났지만 나는 당신이 하나님을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자격이 있으리만치 하나님을 만났다고 나는 생각되지 않는다. 그러면 찬양 인도를 못하더라고. 근심의 얼굴 쌓인 표정으로 그래도 코드는 많이 아는데 그거 가지고 안 된다. 그러니까 많이 피곤해. 그렇게 해서 그런 그 하나님의 그 참된 인격과 만나고 그 신령한 체험으로 말미암아서 그 신적인 감화로 말미암아 감정의 세계를 가진 사람들은 성경으로도 표현해. 나는 지금도 그게 잊혀지지 않아. 어렸을 때. 스물 뭐 한 두 살인가 하여튼 초창기 은혜 받았을 때 저 동두천에 있는 어느 기도원으로 기도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또 뭐 뭐가 또 잘났다고 그냥 새벽기도 그 기도원은 어떻게 했는지 했던 새벽기도 목사님들끼리 모여 새벽기도를 드리더라고요. 거기를 꾸역꾸역 갔어요. 그때 뭐 그냥 영하 뭐 20도 이상 내려가는데도 그냥 밖에 나가서 기도한다고 나무뿌리 잡고 진짜 그러던 시절이었는데 갔어요. 난 그때 그 장면이 나에겐 그때 내 신앙의 세계로서는 아주 충격적이었어요. 어느 목사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랬는데 목사님이 일어나더니 시편을 외우는 거야. 시편을? 시편을 읽었는지 외웠는지 솔직히 말해서 모르겠어요. 눈 감고 있었으니까. 근데 나는 외웠을 것이라 그런 생각이 들어 왠지. 근데 읽는 것 같아요. 시편이 읽는 거야. 시편을 쫙 읽는데 몇 편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시편을 읽다가 울먹울먹하면서 급기야는 울음을 터뜨리시다가 다시 멈췄다가 아마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는 모양. 그러다간 읽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마치. 그러니까 자기의 심장을 가장 대변해 줄 수 있는 그 시편 두 편을 읽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 기도는 시인의 노래가 아니라 그 목사님의 기도였어요. 나에게는 그것이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그때로서는.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로운 체험을 한 사람들은 성경을 읽어도 틀려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성경을 읽으면 그러니까 나 성우들이 낭독한 성경같이 싫은 게 없어요. 나도 몇 개 들어봤는데요. 반지를 한데 감동이 별로 안 돼. 오히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 오히려 감동이 될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인격을 체험하고 신령한 체험을 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 신령한 은혜 체험이 주는 그 정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흐르면서 성경 속에 내재하고 있는 그 정서를 느끼는 강점이 있는 것이에요. 무슨 소리인지 알죠? 에레미야가 쓸 때 1장을 써내려갈 때 느꼈던 그 정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같이 느낄 때 에레미야 1장이 풀리는 거예요. 주석을 보고 무슨 원서를 보고 헬라어를 본다고만 해서 풀리는 게 아니라 얘기예요. 그 정서를 같이 느껴서 풀려야 되는 거지. 유서를 누가 쓰고 죽었는데 그것을 디스코 추는 기분으로 읽는다면 얼마나 우스운 꼴이 되겠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오락해 하는 거, 개그맨들의 편지를 읽는 것처럼 그렇게 읽었다고 생각해 얼마나 웃기는 일이 일어나겠느냐 이게. 또 그 다음에 작년으로 죽어버린 꽁트 편지를 갖다가 유서처럼 읽는다고 생각을 해 얼마나 우스운 일이 일어나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들은 성경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신령한 체험을 하고 그 신령한 체험으로 말미암아 은혜로운 감정과 정서의 세계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로운 체험을 해서 그래서 그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던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하나님과의 생생한 교제와 그리고 하나님과의 참된 만남에서 비롯되는 그 풍부한 정서의 세계를 가져야지만 말씀이 다가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는 울고 웃고 결심하고 그리고 결단할 수 있는 이 마음의 준비가 다 돼 있어야 돼요. 집회하러 나가면 제일 힘든 게 그거예요. 이틀 동안 허비하기 쉬워요. 왜 그래요? 아까 주먹에 힘이 잔뜩 들어가가지고 저 사람이 누굴까? 이 탐색전을 이틀이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내지 4일 돼야지만 긴장이 다 풀리고 말씀이 흘러들어가기 시작해요. 심한 경우에는. 근데 내가 가면 늘 얘기해. 긴장하지 마라. 나도 사람이다. 나쁜 사람 아니니까 좋은 얘기만 하러 왔으니까 긴장을 풀고 손 꽉 쥐지 말고 부근하게 앉아서 울고 웃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어린아이와 같이. 보십시오. 예레미야는 그런데 분명한 인식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는데 심했어요. 이슬이 맺힌 것이 아니라 쏟아졌어요. 근데 어떻게? 불이 내 골수에 임해서 나를 이겼다. 내가 그 불을 이기지를 못하였다. 그러니까 그 불이 나를 이겼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신령한 체험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에게 은혜로운 감정들을 불러일으켜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거나 격렬해지거나 타오를 때 그때 우리 속에는 그런 것들을 싫어하거나 방해하려는 그런 요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워낙 강하고 워낙 크니까 그러한 모든 방어 기제들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불이 나잖아요, 불이. 예? 소방서에서 일하는 사람 얘기를 들으니까 불이 나면 안 타는 것이 없대. 다 탄대는 거예요. 다. 그래서 아니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 쇠나 뭐 이런 뭐 쇠나 뭐 유리나 이런 것도 탑니다. 그거 또 탄다는 거예요. 응? 빌딩에서 화재가 나가지고 불꽃이 타오르잖아요. 1800도까지 올라간대요. 쇠가 1250도에서 녹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흐물흐물 타면서 불꽃으로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신령한 체험이 그 신령한 은혜가 예레미야의 그 골수에 불을 던지니까 그것이 워낙 엄청나니까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타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위에서 가끔 보면은 하나님께서 중보기도의 영을 보내셔가지고 그 뜨거운 열정으로 중보기도 하게 하는 사람들을 가끔 보는 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는 내가 아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내 육체를 빌려서 기도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나면 하나님은 다시 빠져나가시고 나는 탈진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너무 감정의 체험이 과격하고 그리고 또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부으셔도 담기는 것은 이게 인격과 기질의 그릇에 담기는 거예요. 어때요? 베드로에게 역사했던 성령이 똑같았거든요. 근데 베드로의 사역하는 모습이 요한과 같지 않았어요. 그렇죠? 요한에게 임한 성령과 바울에게 임한 성령이 똑같았는데 그런데 바울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요한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다르다고 말하고 싶은 유혹을 느낄 정도로 사역에 있어서 등급의 차이가 났다는 것이 아니라 방식과 그 다음에 그 사역을 해나가는 성격에 있어서 커다란 차이가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도 인격이라는 그릇에 담겨요.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이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실 때 어떤 때는 그 은혜가 정말 이 예레미야처럼 그렇게 내가 그 불을 이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과격해지는 경우에는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자기의 인격적인 기질이 그렇게 그 부어주신 은혜와 함께 상승작용을 일으켜가지고 과다하게 감정 노출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통제가 안 되고 흘러넘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이 점에서 아주 지혜롭게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성경의 깊은 지식을 토대로 이 문제들을 다루어 가지 않으면 자칫하면은 우리가 좋은 것들을 쓰레기더미에 버릴 수 있고 쓰레기더미를 좋은 것으로 분류를 해서 마치 흙 묻은 옥을 흙더미에 버릴 수 있고 또 어때요? 가짜로 반짝이는 돌멩이를 옥인 것처럼 생각을 해서 부여안고 있는데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어떤 분이 건축 헌금을 봉투에다 넣어서 했는데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왔어요. 와, 그래서 갖고 가보니까 가짜였어요. 신경통 반지였어요. 1,500원짜리 신경통 반지였어요.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금고에 보관해놨어. 금고에 도둑 가져갈까. 그러더니 가져온 신경통 반지 1,500원짜리.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냉정하면서 뱀같이 지혜로워야 돼요. 오늘 얘기하고 다음 설교하고 연결됩니다. 지혜로워야 된다는 이유, 우리가 단순하고 섣부른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 하나를 오늘 얘기를 들고 다음 시간에 연속해서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시골에 그 신장로라고 있죠. 그러니까 아스팔트도 없이 막 울퉁불퉁한 길을 버스가 덜덜덜덜덜 그리고 지나가면은 먼지가 싹하얗게 날리잖아요. 근데 차가 지금은 차가 엄청나게 좋아요. 왜? 이게 바퀴가 있잖아요. 이렇게 예? 차 타고 다니시는 거 바퀴 있잖아요. 바퀴가 빠져나가가지고 차가 굴러서 죽는 얘가 허다였어요. 지금은 이렇게 한 번만 볼트를 조여놓으면 메커니즘 자체가 차가 굴러가면은 그 볼트가 안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바깥으로 못 나가고. 근데 옛날에는 어때? 탈탈탈탈 그리고 막 달리고 운전수가 맨날 시외 버스가 바뀌니까. 이게 볼트가 차츰 풀어지다가 확인을 안 하면 픽 빠져나가는 거예요. 막 70km, 80km 막 달리다가 그 속도로 달리는 그 엄청난 버스가 오른쪽 바퀴가 하나가 빠져나가는 게 어떻게 되겠느냐 한번 생각을 해봐요. 사람이 걸어가다가 발을 삐끗해도 뭐 여기저기 깨지는데 그 박차가 이렇게 가다가 뒤집히면은 이렇게 가다가 이쪽에 주저앉으면은 이렇게 과장을 하면 이렇게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가끔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사고 고속도로에서 나는 경우 있죠. 펑크에 의한 사고 그런 거 봐요. 뻥 터지면 차가 훅 주저앉으면서 그냥 확 뒤집히는 걸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일들이 늘 일어나던 그런 시절이었죠. 다 뿡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 가슴을 다 풀어헤치고 말해. 뭐 시골 아줌마니까 뭐 그냥 질퍽하지. 이렇게 딱 풀어주고 그냥 뭐 교양도 없이 그냥 애를 끌어안고, 응, 그리고 뭐 잠도 그냥 입을 벌리고 자고. 하여튼 주위에 사람들에게 별로 그렇게 장시간 버스를 타고 오면서 신선한 인상을 주지 못했던 그런 교양도 없는 그런 아줌마가 말이야. 애를 막 젖을 먹이고, 그리고 가만히 이러고 있더니 수다도 막 한참 떨고 그러더니 갑자기 표정이 우울해지더니 뭐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더니 그냥 젖가슴도 가리지 않은 데 뻘떡 일어나더니 스톱! 그러는 거예요. 차를 세우라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나 좀 내려달라고. 그러니까 왜 여기 정류장도 아닌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일단 어디까지 끊었냐고. 아 나는 강릉까지 간다고. 아 근데 강릉까지 가는데 왜 여기서 내리냐고. 아 난 내려야 된다고. 그러니까 왜 내리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지금 내리라 그런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베스트를 자꾸 막 웃은 거예요. 미쳤건 미쳤어. 또 광신자 하나 나왔고. 그래서 그냥 가라고. 다음에 오는 차도 없다고, 동리도 아무도 없는데 어떡하려고 그러냐, 그러면서 차가 가니까는 막 자지러지게 소리를 지르면서 나 좀 제발 내려달라고. 막 우는 거야. 내려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면서 뭐라 그러지? 미쳤어. 예수도 저렇게 믿으면 큰일 나. 그런데 산모퉁이를, 이거 싫어요. 산모퉁이를 돌고 그 차가 오른쪽 바퀴로 풀리면서 벼랑 아래로 굴렀어요. 거의 다 죽었어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런 것들은?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영적인 삶의 미묘한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이러한 모든 부지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영적인 삶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의 영을 더하시고 무엇보다도 말씀의 계시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이런 영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걸어가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한음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옵나이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사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저녁의 시간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고 기도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연약한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로운 마음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생각들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들은 한없이 무지합니다. 우리들은 약합니다. 하나님의 그 광대하고 오묘한 그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의 세계와 그 영적인 삶의 신비한 세계들에서 이해되지 못할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구하고 기도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바라옵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교만한 마음이나 무지한 마음들을 우리에게로부터 멀어지게 하옵시고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참된 지식을 쫓으며 참된 지혜를 사모하며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들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사랑이 많으신 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옵나이다.